1954년 백설이가 부르고 수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 곡을 내놓았던 봄날은 간다. 음표와 가사로 만들어진 그냥 노래가 아니었다. 가수 이선희의 마음이었다. 제작진은 이선희가 보내는 그 특별한 선물을 들고 베를린으로 갔다. 봄날은 갔지만 다신 올 수 없지만 살아야 할 날들이 남아있는 사람들.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집 앞들 한모퉁이에 가게 외벽에 대한민국을 품고 사는 사람들. 고향에서 보내온 이선희의 따뜻한 위로에 조금은 힘이 나고 조금은 행복해진 그들이 거기 있었다.